아니고 연습했는데 hey. 지금 내 표정과 말도 못하게 hey. 두근두근 내 나 들키면 어쩌나 태연한 척 눈치채지 못하게 혹시 네가 알면 좀 난 몰라 네 발걸음 잡고 난 몰래 어쩜 그리 걷는 것도 고와 안 돼 팡팡 심장 터질 것 같아 Maybe you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너무너무 좋아 I don't mind the boy 이젠 좀 보여줘 Sweet dream.